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파산의 장로교회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까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깜빡 잊고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만든 기념품입니다. 텀블러고요. 세 개의 언어로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써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나가실 때 김용산 장로님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산 장로님 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김용산 장로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11시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뒤를 이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이야기를 통해서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두 사람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역할을 맡았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것을 증언한 두 증인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I'm sorry we didn't make an English translation for today, but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comparison between the Simon and Anna with the Last Jedi after meal with you. So please join me. 먼저 우리가 시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을 살펴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임재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받은 소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받은 약속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을 받은 시몬은 성전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 즉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 젊은 시절 성령님을 통한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성전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평생을 이제나 저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성전에 지켜 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늘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시므온은 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가졌던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시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 아기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평생을 기다리던 세상의 빛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팔에 안은 것은 아기 예수였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가 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련된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때 바로 그 시므온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 온 피조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시몬에게 시킨 예언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은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몬과 더불어 또 등장하는 한 명의 증인은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을 7년 하고 그 7년에 12배가 되는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비하하거나 절망감에 빠져 지내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의 아픔을 견디며 영적으로 매우 다듬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가지고 변하지 않은 신뢰 상태에 있던 이 선지자 안나 역시 예수를 보고 그가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쉽사리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들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경험을 매일매일 쌓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경험이고 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성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금요 모임의 그 세미나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과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는 영성 기도를 공부하고 또 함께 공부한 기도들을 함께 기도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숨결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것은 기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느끼며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놓는 시간이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바로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들은 메시아의 증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선지자보다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마지막 2017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곧 있으면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런 깊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건강한 영성 생활을 유지했던 것 외에도 이 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구원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는 의롭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디카이오스가 바로 정의, 공의, 의롭다함을 입은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시므온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가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너는 이것저것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받아라, 너는 죄인이니까 나에게서 이제 떠나가라 라는 배제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 그 누가 과연 그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또 경건하다라는 말은 유라베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특이하게도 직접적인 히브리어 번역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장에서는 집사 스데반이 담대하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고넬리우스라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넬리우스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 고넬리우스가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리우스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껏 봤던 이 경건한 사람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경건은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흘러나오는, 흘러넘치는 삶의 변화, 사랑의 행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돌봄과 자비, 그리고 자선의 행위를 베푸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속된 것을 갈라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와 사랑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것은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혀를 지켜 말하는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선과 자비를 베푸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 등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통한 이 경건의 행동을 통한 연습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 경건이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에 바탕한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발전한다라는 것은 물질주의, 물량주의적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처럼 바로 그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가며 자신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부름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양치던 목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시므온과 안나에 의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구원할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은 장밋빛처럼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준 예언은 그가 만민 앞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기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안정과 평안을 당장 이루어주려고 온 것이 아님을 이 시므온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등장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삶의 바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예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을 이룰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가,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행동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과 어긋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작은 평화를 깬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보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나누었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중 하나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만의 그 종교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종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바로 우리 모두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참된 모습을 보이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칼과 같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 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돌아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오심이 그런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인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세나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전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면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죄의 길에서 돌이켜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장차 누릴 큰 영광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단지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오는 2018년에는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을 돌아볼 때 설사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은 우리를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의 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불안과 걱정, 부족함과 나태함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의로움과 경건을 담은 삶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